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노동일입니다. 작가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이 한국문단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작가 개인을 넘어 90년대 이후 문단을 지배해온 출판 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센 상황인데요. 문단 일각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제기된 표절 논란에 대해 출판 상업주의와 문화 권력의 비호로 인해서 이처럼 참혹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작가 신경숙 씨가 최근 제기된 표절 의혹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한국작가회의 등 문학계 일부에서는 신경숙 작가의 애매한 사과 태도를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문단의 표절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문단 내부 힘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논란이 여전한데요. 오늘 KBS 공감 토론에서는 신경숙 작가 표절 사태가 우리 문학계 남긴 숙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만듭니다. KBS 공감 토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의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공감 토론의 시민 논객입니다. 네, KBS 공감 토론 오늘은 신경숙 작가 표절 사태의 파장과 또 이후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표절 사태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 전화 열려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우물정 9730,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식중심 공동대표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영미문화학과 이태광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 자리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문제연구원 현택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분 패널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예, 신경숙 작가 표절 사태 논란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 전반부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모로 일관하던 그 신경숙 작가가 이번 주 초였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묘한 표현인데요. 전문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문제가 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문장과 자신이 쓴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 본 결과 표절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표절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같고 또 밝힌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입장과 표현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저 소개해드린 대로 김성수 평론가부터 먼저 좀 얘기 듣죠. 뭐 누리꾼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놨잖아요. 예. 우선 처음 내놓은 그 분석이 유체이탈 합법이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얘기를 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합법이요? 자기의 잘못을 혹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지칭되는 부분을 예.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신경숙 작가가 대응하는 태도가 정치인들이랑 상당히 유사하다. 처음에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억지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절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또 세 번째로 누리꾼들이 연예인들의 어떤 태도들과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대중문화 평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는 연예인들한테 가장 도덕적인 그런 그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도 그렇고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 표현들을 쓰면서 돌아가는데 연예인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그런 말실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 김구라 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신경숙 작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절필은 나는 문학인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다 알고 있거든요. 항아리 속에 넣어놓더라도 글은 쓰시면 되죠. 그렇지만 발표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정말 신경숙의 문학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분의 글이라면 그야말로 관 속에서라도 꺼내올 사람들이 그 출판사 분들이니까 예. 그런 태도들을 보인 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예,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이태권 교수는 예, 신경숙 작가 입장편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사과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 명쾌하게 사과를 하는 게 나았겠죠. 그리고 이제 표절이 맞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돌리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절의 개념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표절의 어떤 기준에 맞춘다면 완벽하게 표절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이제 이걸 사실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뭐 부인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디나이어라 그러는데 뭐 사실 관계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야 될 때 이런 식의 어떤 아예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네. 기왕이면 좀 깨끗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역시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네. 예, 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2002년에 주례사 비평을 넘어서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책에도 신경숙 선생을 비판하는 글이 있었고요. 예.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언론에서 발표되는 특히 이제 그 첫날 그 작가 이응준 작가가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이거 표절이네 하고 당연히 했고 그 뒤부터 기자들한테 전화 오면 당연히 이거 표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와서 작가까지 대강 시인한 마당에 예.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 작품을 읽어봤어요. 예. 전설과 우국을. 그랬더니 아, 왜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입장에서 예. 작가나 출판사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그렇습니까? 어떤 네, 부분에서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근데 새롭게 느끼시는 그 부분은 비슷해요. 사실은 예. 거기는 뭐 충분히 이거는 그냥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그러나 예. 분위기나 작품이 전혀 다르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단이나 예. 뭐 전체 사람들 작품을 다 읽어보고 더 깊게 토론할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 조금 전에 그 예. 생각을 제가 한뭐 불과 예. 한두 시간 안에 제가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 자체는 표절은 맞지만 예. 예. 전체적인 작품을 읽어보면 예. 예.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예. 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제가 겨우 이제 생각해본 거는 예. 신경숙 작가가 아마 방송 구성 작가를 한 3년 정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랬다 그러죠. 야, 그러면 방송 작가는 항상 좋은 구절 있으면 잡고 좀 이렇게 모아놓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쓰기 위해서요. 예. 오프닝 멘트든지 뭘 하기 위해서. 뭐 방송 작가만이 아니라 많이 예, 그렇게 예. 해놓죠. 그런 많이들. 것들이 힙실에 예.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약간 뭐 이건 뭐 진심과는 관계없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현택수 원장께서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작년에 뭐 표절은 없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번에 그 신작가의 이런 사과 또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일본 언론에 신작가가 뭐 도작을 일본 작가의 소설의 도작을 시인했다라는 큰 타이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표절한 말 썼지만은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요 말에 대한 좀 뭐 개념 정리는 좀 합의를 봐야 될 것 같, 같은데요. 예. 저 개인적인 의견은 표지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인식이 돼요. 너무 자주 쓰고 물론 다 이게 도둑질한다는 뜻이 있긴 있지만은 근데 일본 언론에서 일본에서 쓰고 있는 도자기란 말이 더 좀 정확하고 더 우리 국민에게 뭔가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개념 같아요. 도작. 예. 맞아. 훔친 작품에 훔쳐서 만든다는 뜻이죠. 예, 예, 그래서 예. 도작 저는 뭐 다른 분과 상관없이 저는 계속 도작이라고 이제 의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신경숙 작가께서 작가가 그 사과도 아닌 또 변명 일색의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일본 작가, 극우 작가, 할복 자살한 극우 작가의 문체를 베꼈다. 그건 뭐 모티브 좀 비슷하다. 거기서 받은 우리 국민의 그 충격, 정신적인 고황 상태, 이 패닉 상태를 너무 쉽게 인식하신 것 같아요. 사실 마치 저는 어떤 그 장면이 오버된 거 하니 뭐 저와 마찬가지로 일부 네티즌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신주쿠 한복판에서 그 할복 자살한 그 선혈이 낭자한 그 칼에 우리의 정신이 정말 난도질 당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만 작가서 왜 해필 일본 위이냐 그런 말씀을 예, 듣고 알겠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신 작가가 잘 이해 못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더 심각한 사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센다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표절 의혹이 이미 2000년대 공식적으로 제기됐었습니다. 그렇죠? 뭐 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예, 공개적으로 아예 뭐 그 글을 통해 제기됐었는데 그때는 별로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해무에 묻혀버렸고 근데 지금 이리 와서 다시 똑같은 얘기가 됐는데 이제 공론화되고 이와 같은 방송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사태가 뭐 커졌다면 커졌다 할까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사태까지 오게 된 배경. 뭐 그건 어떻게 달라진 상황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첫째로 예, 김성수 평론가께서. 그때 당시도 신경숙 씨는 똑같은 태도를 취했어요. 나는 우국이라는 소설 읽어본 적이 없다. 예. 그 말로 끝났죠. 그런데 2000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SNS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대중들한테 뿌렸을 때 예.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도 우리 한 소장님께서 그 전설과 우국의 이런 그 작품에서의 그 어떤 기본적인 문체의 차이와 그다음에 메시지의 차이 그리고 그걸로 도달하는 결론의 차이들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검토의 차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도구들이 각기 개별 문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 도구들을 그 막 가져다 써가지고 일정한 결론과 메시지를 갖다 내온다는 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그 포스트 모던한 창작 방법 속에서는 이런 거 용인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용인된다라고 할 때는 그거를 밝혀야죠. 내가 이 문장이랑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인용을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아,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그 뭐 음악에서도 샘플링이라는 게 다 누구의 샘플을 썼다 이렇게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신경숙 작가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SNS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파장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예전처럼 전문가들이 다 문단 안에 있으니까 예. 전문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정리하고 많은 그런 상황으로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예예. 예. 아마도 권력이라면 어떤 뭐 대중들의 권력이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시민들 SNS 정보 권력이 예. 이태광 교수님께서 저는 이게 그 이번 사건이 사실 좀 복합적으로 보이지만 크게 보면 한 층위가 한 두 개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경숙 작가의 그 작품이 표절이 났냐를 논하는 그 층위가 하나 있고요. 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5년 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표절 의혹들이 문단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이제서야 터졌다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예. 생각하고요. 그동안 묻혀왔다는 게. 네, 표절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그 작가의 윤리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그 작가가 이제 어떻게 이걸 양심적으로 처리하는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작가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문단 내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도 어렵고 문제의 지점들이 잘 안 보입니다. 책임 소재가 없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문단이 어디 있느냐, 문단 권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뭐 누구라고 지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문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비호해 왔다는 거죠. 누군가가. 예. 그 누군가는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거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저는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냥 네. 표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사실 표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프레절리즘인데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아까 내가 도자기라는 말씀을 쓰는데 아이를 유기한다는 뜻이에요. 키드내핑을 뜻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로부터 아이를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창작물 자체가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이를 도난당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창작한 사람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표절한 문제는 사실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저는 문단의 문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경숙 작가는 어떻게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자기 입장을 애매하지만 어떻게 밝혔지만 문단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문학 동네에서 지금 엉뚱하게 문학 동네에서 지금 다섯 명의 그 비판적인 평론가를 소집해가지고 이 비밀 토의를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또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또 응대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냐. 예. 이 문제를 사실은 더 공론화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 구체적으로 토론해보고요. 어쨌든 개인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 차원의 문제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네, 제가 15년 전에.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예. 그때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더 공론화해서 해결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겠죠. 예, 예. 근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상황은, 이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 정보에 대한 소유권과 편집권이 누구한테 냐면 독자한테 완전 넘어갔다는 예, 거죠. 예. SNS 때문에. 넘어갔을 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여론을 상당히 형성을 했고요. 예. 형성해서 연월 딱 나왔을 때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작가와 출판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작가는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한마디 하는 말을, 제가 하는 말을 말하면 이제 기름을 끼얹었고, 예. 출판사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독자나 사회에서 또는 뭐 이응준 씨가 한 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의문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토론해서 다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방적으로 작가를 두둔했죠. 예. 물론 뭐 저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작가와 출판사가 상당히 어떤 가족이라고 봐야 될 정도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좀 가르치려는 듯이 예. 뭐 아 그게 아니고 비교하면 이거 작품이 더 낫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평등을 해가지고 또 하는 바람에 더 불을 끼얹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바람에 논란이 됐는데 이런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문제를 제기해 보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혹시 두 작품을 꼼꼼하게 다 읽고 들어오셨는지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고요. 예. 제가 다 읽어보고 온 소감에는 조금은 이 작가나 출판사의 애매한 태도가 약간은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뭐 제가 한 시간 전에 불과 한 시간 전에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전체적인 작품에서 그 같이 따지는 건 다른 문제겠지요.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 현택 소원장께서. 예. 저는 15년 전 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것은 예. 15년 전에는 역시 문단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동업자들끼리의 어떤 그 뭐 인정과 혹은 뭐 부인 또 한쪽에서 약간 비평이 비판적인 비평이 있으면은 그것을 뭐 공격이나 뭐 비난 정도로 치부하면서 소위 말한 문단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 반성이 없었던 이제 그런 시대고 예. 이 그런 그 문단 내에서 뭐 지금도 문단 내에서 자정한다, 뭐 자정하겠다, 뭐 하고 하는 거하고 좀 똑같은 얘기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이응준 그 시인이 문단 내가 아닌 문단 외, 예. 즉 일반 언론의 인터넷 매체에 기고하면서부터 사회 문학의 장이 아니라 문학 외부로 예, 끌어내는 것이 좀 예. 폭발적인 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현재로서는 그 지금까지는 그 이 문학 내에서 이 권력과 자본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과거와 지금 좋았네. 과거에는 옛날에 문학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원로 교수들 정말 지성과 자유와 그분의 어떤 그 추상 같은 그러한 그 권위로서 얼마든지 그 어떤 그 뭐 솔직 뭐 정의로움, 뭐 솔직함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권력과 자본만이 남았습니다. 권위가 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진정한 반성을 사과 요구했을 때 과거의 문단의 권위였던 백낙천 원로 교수께서 한 말씀 하시라. 도작의 정의가 뭔지, 예. 뭘 사과해야 되는지, 왜 지금 아무도 원로가 아무도 나타나 문단에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과거와 현재가 그 다른 점이 바로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권위의 실종이라는 네. 그런 부분도 하나 이제 짚어줄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 좀 전에 이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전체로 따지고 보면 사실은 뭐 다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많으면 1000장이 넘은 소설에서 어느 문구 대여섯 줄이 똑같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 얘기 하시는 것 같고. 아니, 그걸 문제 삼지 말자. 잠깐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단편이 적어도 유언고지 100장 정도인데 지금 문제 되는 건 두 구절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설 전체, 작품 전체의 가치와 어떤 몇 구절, 그야말로 두 구절이라든지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이걸 표절이라고 할 수 있, 그 문제를 삼는 게 온당한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그럼 하면서 다른 부분도 신경국 작가 그 뭐 이 부분, 이제 뭐 전설이라는 것 뿐만 아니고 다른 작품도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런 그렇죠. 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태권 교수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럼 뭐 예. 그런 거는 좀 이따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일단 예. 표절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합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금방 이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의 논리가 예. 지금까지 표절 논란을 잠재워왔던 논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다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그걸 좀 쓴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다른 사람이 쓰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표현이면 인용을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상도덕이죠. 상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표절을 어떻게 판정하냐 그러면 두 출판물이 있는데 하나의 출판물이 다른 출판물보다 일찍 출판되었는데 두 번째 나중에 출판된 출판물에서 첫 번째 출판된 출판물과 동일한 표현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그 두 번째 출판물을 출판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그 표현이 등장했는지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해야 되고 네. 그걸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 합당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영국은 훨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죠, 이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출간물을 낸 분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시마 육교 특히 정확한 말은 이게 미시마 육교 원본을 또 이 번역을 한 거죠. 예, 그 표절한 게 아니라 번역본을 표절한 예,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전설이 늦게 출간된 출판물인다. 그러면 신경숙 작가가 그걸 해명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국식으로 말한다면. 네. 그럼 미국은 어떠냐면 미국은 어쨌든 규정이 아주 명쾌하죠. 뭐냐 그러면 일단 단어가 똑같으면 이 경우도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단어나 언어가 똑같으면 일단 표절입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 뭐냐 그러면 그냥 착상을 비슷한 착상을 가져오되 그 소스를 밝히지 않을 때 그 원본을 밝히지 않을 때도 역시 표절해요. 착상을 그대로 가져와도.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풀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풀어 쓰는 것도 원본과 유사하게 풀어 썼을 때도 표절해요. 단 표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인용을 하고 그 법칙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명쾌한 특히 뭐 문인들이라든가 글 써드시는 분들이 명쾌한 제가 볼 때 합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예. 출간된 거 보시면은 좀 이렇게 양식 있는 작가분들이나 시인들은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진은영 시인 같은 거 시집 읽어보시면 그게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러면 신경숙 작가도 과거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출간하는 그 새로운 소설집에서 그걸 밝혔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예.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지금 잠깐 지금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논문 같은 데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그렇죠. 각 줄을 이걸 어디서 인용했다 출처를 밝히는데 소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쓰면서 이거 우국에서 이렇게 밝혀야 되죠. 줄을 달 수도 있고 줄을 달 수도 있고. 잠깐만요. 한 분씩 얘기해 예. 그러니까 김성수님. 줄을 달 수도 있고 예.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도움을 주신 분, 도움 영향을 받은 작가 네. 이런 것들을 다 전문에 밝힙니다. 전문에서 네, 서문에 네네네. 밝히든 서문. 마지막에 밝히든 작가의 말을 통해서 네. 내가 이 작품을 쓰는데 네. 어떤 소설에서부터 예를 들어 미시마 유키오의 우고를 보다가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작품의 메시지는 나는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이 모티브를 갖고 와서 썼다. 전문에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 네.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지금 그 굉장히 이 교수님께서 몇 가지 표절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명쾌하게 지금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아주 궤변들에 실어서 예. 그 표절이 아닌 것처럼 무마를 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그것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팔리고 있는 그런 작가들을 해명할 때 그 얘기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신경숙 작가가 문제가 되는 것들, 그 우국 말고도 이전에 딸이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기가 인정을 했죠. 예. 이거는 갖다 그냥 긁어다 쓴 겁니다. 거의 그 뭐 조사 정도 바꾼 거예요. 상당한 표현, 많은 표현, 예. 많은 부분이네요. 그거 말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생애 한 가운데하고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같은 경우는 이건 풀어 쓴 겁니다. 루이젤인지의 생애 한 가운데의 구절을 놓고 그거를 말을 조금씩 바꾸면서 성의 있게. 이 성의랄게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성의 있게 이렇게 바꿔서 쓴 거예요. 예. 자기의 말로서 바꿔 쓰는. 이런 정도만 돼도 사실은 작가는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뭐 저도 방송 생활 오래 했고 그래서 가끔 방송 원고를 갖다가 써서 낼 때는 그것이 바깥으로 출판되지 않기 때문에 긁어다가 이제 일부 문구 바꾸고 이래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명확히 인지해. 누구, 어떤 기사를 인용했고 뭘 했는지 압니다. 예, 예. 그거를 읽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표절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인정이 기본적인 인식이 사라졌거나 예.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이제 애써서 외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특히 이웅준 작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자. 최근 들어서는 논문 가지고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고 뭐 유명 작가들의 그 소설들을 집어넣고 전수조사를 하면 그건 그 기계가 걸러내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전설에서 다섯 군데가 다른 작품과 또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한 교수님 뭐. 그 이마 선생이 얼마 전에 나온 책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예.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영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영화. 그건 대부분 영화예요. 영화를 비교를 해보면 네. 적어도 75%에서 85% 정도는 이야기 구조가 닮아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수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예. 앞으로 작가적 윤리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만약에 인용을 했다. 이번 것 같이 명백한 표절로 된다는 거는 이제 분명히 인용을 해야 되는 건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까지 예? 저는 뭐 잘못을 우리가 덮어주자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고 나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심각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작년만 해도 이제 한국 소설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성숙재 선생의 이제 투명 인간에서 5만 부 정도 나갔어요. 예. 그 전에는 뭐 해마다 100만 부 나가는 책 또는 몇십만 부 나가는 책 다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문학이 거의 지금 바닥으로 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표절이나 하고 남이 거나 베끼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현재 어느 정도 팔리는 작가가 한 손가락 정도밖에 안 꼽히거든요. 예, 예. 그 중에도 가장 많이 팔리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신경숙 씨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에 대한 상당히 사회적인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소설만 써서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뭐 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저는 손가락을 꼽지 않을까 싶고요. 전업작가라고 예. 지금 예. 뭐 거의 예. 없는 상황이겠죠. 예. 손가락 예. 꼽을 수도 있고 예. 평론가는 더 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평론도 부재하고 소설도 부재하고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이제는 소설 미디어에서 하는 여론에 완전히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 휩쓸려 가는 것이 진짜 과연 온당한가인 거예요. 이거를 그때 와서 그렇게 휩쓸려 갈 때 빨리 작가는 당사자니까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예. 모든 평론가가 바로 뛰어나와서 아 이렇게 무슨 고백하듯이 이거는 뭐 평론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고 너도 나오라 너 원래 작가 나 나오라 이런 거는 좀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네. 이런 것에 대한 소셜 미디어에서 언론에 막 떠들었을 때 언론마저도 그냥 전부 다 이제는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소셜에서 문제가 제기되니 언론에서 다 따라붙어서 막 난리를 치는데 더군다나 심지어 저도 이제 소셜에 글을 쓰는데 술이 취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썼을 것 같은 것까지도 다 인용을 해가지고 다 싸서 몰아서 여론을 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분위기가 과연 옳은가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뭐 신경술 작가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예. 뭐 그건 나중에 또 우리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는 문제로 제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현택수 원장께서. 예. 뭐 소설에서 소재 모티브까지도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고요. 논문에서도 예. 심지어 저도 이제 외국 책도 많이 보지만은 대학원 세미나 교수가 강의할 때 학생들과 토론하다가 어느 아이디어가 나왔다 해도 그 부분은 나의 이 논문의 요 부분은 대학원 언제 몇 학기에 대학원 수업 때 어느 학생의 얘기 토론 가운데 와서 얻었다. 감사하다. 이 정도로 밝힌다. 예. 그런데 사실 그 대한민국에 분명히 표절의 기준과 뭐 원칙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 황우석, 여러분 잘 아는 황우석 교수 시험 조작 그 사태 이후로 2008년도 초에 이제 교육부 훈령으로 이런 연구 윤리 지침이 있고 이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연구 기관마다 이런 그 도자기 개념 뭐 등등 뭐 이중 계제의 개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실질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뭐해요? 원칙이 있으면 뭐고 법이 있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마구 이것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미 남의 아이디어를 도적, 훔친 것도 도적 표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려대학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느 교수가 연구 계획서를 석사학위 논문을 도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은 미발표로 간주됩니다. 학내에 맺죠. 따라서 발표 발간된 것이 아니므로 표절이 아니다. 예예. 예. 이런 식의 발표 또 검찰에다가 몇 번 또 논문이나 학위 논문을 해봤는데 검찰에서도 이 피의자 신분의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 제가 교수님 잠깐만요. 원장님 잠깐. 이건 교수들 논문 문제는 아니니까 예, 조금 간간히 해주시고 논문이지만 굉장히 앞으로 지금 그 이거 문단계에서 예. 그 뭐 기준을 만다 하는데 거기에 예. 참조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부분인데 그 부분 말씀하고 법적인 예, 예. 이 부분만 거의 피의자의 얘기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이 전주지방검찰청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굳이 그렇게 예, 하시죠. 학계에서는 예. 통상적으로 표절이 표절률이 20% 이내이면 표절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이거 자기 멋대로 나온 얘기입니다. 또 이건 이제 경기대 윤리위원회 현원장님 교수님 잠깐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질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학위 논문이라든지 학술 논문 네. 또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 표절 기준이 거의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에는 사실 아까 우리 저 이태권 교수께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사실을 좀 어떤 객관적이라고 볼까 이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현 원장님 잠깐 말씀해 그거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른 분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원래는 다 있는데 자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 대학교 교수들이 국무윤리위원회 또 조사위원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표절한 목적이었다면 전체 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자기 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만들어야 하나 인용 누락일 뿐이다. 단순 누락이다. 그다음 표절의 혐의가 없다. 보호성이 없다. 또 아니 현장님 잠깐 이런 식으로 알겠는데요. 문학 얘기를 해주시면 오늘 제 주제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학이 그대로 적용돼 쉽게 말씀드려서 문학도 그리고요. 예. 논문도 그리고 전부 글이에요. 예. 글이라는 것은 워딩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고 몇 글자가 똑같고 몇 퍼센트의 표절 도장률이고 이런 것들하고는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앞으로 지금 문단계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예, 예. 이것이 저는 대학 내에서 과거 대학 교수였을 때 대학 내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법으로도 많이 끌고 갔어요. 고발을 많이 해서. 근데 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대학 교수들이 아 그거 아니다. 엉뚱하게 교육부 훈령이 자기네 학교에 다 윤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마치 몽땅 99%가 똑같아야 표절인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점을 예. 앞으로 문학에서 기준 만들 때 문학의 기준을 지금 없다. 뭐 만든다.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적 결과물은 다 똑같아요. 글로 된 거는. 저는 예, 아까 이태광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부분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특정한 부분들이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전설에서도 지금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전체 메시지에 기여하는 부분은 1% 정도 되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아는 몸이라고 하는 김우란 시인의 번역 그 문구 그대로가 비슷한 정황을 갖고 있는 그런 묘사들 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럴 확률은 표절이 아니고서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경우는 수많은 글자로 읽기 때문에 거기서 뭐 문학, 뭐 저작권 이런 말들이 겹친다고 해서 이걸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비슷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심상을 비슷하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단어가 겹친다라고 한다는 건 이건 명백한 표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건 표절로 스스로 자기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게 됐고 어떤 문학적인 상상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입증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 쓰게 한다면 예. 분명히 이 표절에 대한 그 인식들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한국 문학이 과연 망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표절 예. 때문이냐. 책을 안 읽고 작가들이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도 그 판매를 하는 그리고 시장들 이런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표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나리오를 써서 공모를 네. 했어요. 공모에 집어넣었는데 그 장면이 그 시나리오의 장면이 3년인가 4년 뒤에 어떤 그 감독의 영화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들어가면 저는 그다음부터 시나리오를 안 쓰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창작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도용된 거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혀 어떻게 문제제기도 할 수 없고 예. 그분은 거장이고 심지어는 내가 팬이었던 영화 감독인데 그분의 장면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보고 저를 인정해줬다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예. 뭐 요즘에는 뭐 그거를 미리 시나리오를 갖다가 뭐 그 저작권 등록을 해놓으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창작의 의욕들이 꺾여나가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빛나는 재능들을 가지고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을 것인가.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문학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가들이 그 독자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예, 표절 때문이라고 네. 할 수 없지만 표절도 기여했다는 거죠. 예, 문학이 시들어가는데. 예, 뭐, 이태권 교수께서 잠깐 그러니까 말씀. 금방 이제 김선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절을 했을 경우에 그 표절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저작권법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저작권에 등록을 안 했다든가 또는 출판이 안 된 경우에는 그것을 도용을 당하더라도 사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어렵죠. 예. 그게 없죠.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실 악용해 온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표절하신 분들이 악용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지금까지 뭉개고 이제 갔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작가의 문제라고 국한지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작가는 사실 윤리적인 태도를 표명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내가 몰랐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네. 이교 선생님께서. 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엘리트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표절 문제는 우리 현태근 님이 많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지만 국회의원이나 뭐 장차관 하는 분들에 대한 표절률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예. 굉장히 심각하죠. 요즘은 청문회 하시는 분들 논문 예. 표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래서. 옛날에는 표절하는 게 그 당시에는 트렌드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죠? 과거에 장관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모르고 다 트렌드였을 텐데 굉장히 심각했겠죠. 그런데 이번 사태의 어떤 본질을 보면 그러면 세상에는 창조 행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기 창조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예술의 창조고요. 예. 세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한 상품의 창조가 있겠죠. 그런데 상품의 창조는 서로 베껴 먹어도 되고 괜찮죠. 천지 창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 어떤 엘리트 부패가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사회가 묵인하는 어떤 면은 넘어가는 또 엘리트 부패한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저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가장 믿었던 작가가 또 이제 진선미를 추구하는 예술에서마저 확실히 이렇게 표절을 해놓고 또 표절이 명백해 보이는데 애매한 태도로 보이고 말을 안 하고 한 번만 하자 난 누구를 읽은 적이 없다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한번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폭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작가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예. 예. 좀 이제 현택수 원장께서는 그 신경수 작가를 검찰에 이제 고발하셨잖아요. 예. 작가도 저 출판사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뭐 검찰이 개입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또 이제 문단 내부의 자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뭐 문학계가 무슨 성지냐, 뭐 검찰이 왜 개입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찰 고발하신 이유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는 사실 뭐 대학 내에서도 이런 논문 도자기 문제를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고요. 예. 또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서 이제 신경숙 작가의 이 도장 문제를 고발을 했는데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했던 그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저작권 문제냐, 혹은 윤리적인 문제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또 형사 법상 이게 또 성립이 될 것이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사기 내지는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그렇다고요? 예. 그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어떤 고귀한, 고귀한 그런 정신 세계에서 만든 예술가, 뭐 하느님 어떤 그 뭐 예술적 영감을 받아서 범인들은 근접도 못하고 평가도 못할 정도의 어떤 숭고한 작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건 윤리적인 문제고 작가의 양심의 문제고 재능의 문제지 왜 사회나 법을 재단하려고 하냐 이러한 오만함이 있다는 건데 네. 저는 그러한 오만함 이제 150년 전 얘기고 지금은 다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우리가 인식의 그 전환이 필요하다. 논문이나 문학 작품도 가요 작품 마찬가지로 네. 영화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적 문화 상품일 뿐이다. 왜 소설을 썼습니까? 돈 벌려서 썼습니다. 어떻게 유통되고 있죠?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맡깁니다. 도작한 남의 글을 훔친 일부 훔친 그 글을 맡기고 출판사는 광고를 합니다. 상품 팔려고 수백억의 이익을 독자들이 호주면서 나갔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독자들 사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도작이야. 한마디로 불량 문화 상품입니다. 그런데 환불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얘기. 예. 자, 그래서 검찰 고발. 예, 예. 그래서 검찰은 이 문제가 예. 저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그 뭐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문화 상품으로 보고 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프로의 세계에서 생산자와 유통과 소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건 경제사범으로서 저는 예, 양심사범이 경제사범으로서 제가 고발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김성민 예, 생각할 때는 이분은 어떻게 그 부분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문제 제기는 될 수 있지만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법에 맡겨서 예. 더군다나 검찰이라면 뭐 대개는 사실 문화에 대해서 문외 아닌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예전에 이현세 씨 그 만화를 가지고 그 고발했던 검찰의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이현세 씨가 만화가인지도 모르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런 음란물이 어떻게 돌아다니지 하면서 그 천국의 신화라고 하는 만화책을 고발을 하신 거예요. 네. 음란물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표절의 문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민감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토론을 하거나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선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문학계가 줘야 되는데 문학계가 지금처럼 막 싸고 돌면서 안 주면 뭐 그래서 의료사고도 의료인들이 잘 안 주니까 확인을 안 해주니까 의료사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거 와 마찬가지로 표절도 역시 입증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작가한테 면죄부를 주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법적인 그 문제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어떤 발상의 전환을 위한 촉구로는 좀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문단 내에서 이걸 해결하고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예. 수사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뭐 입증 문제는 이제 뭐 저 같은 이제 법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검찰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재단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가 그렇죠. 먼저 제기돼야 되겠죠. 이태광 교수께서 제가 그래서 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제 지인 중에 또 법률 그 변호사도 있어가지고 제가 예. 물어보고요. 저작권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법률 사전을 찾아보니까 명쾌하게 이 표절 문제라는 것은 개인의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법이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혀놓고 있고요. 저작권 침해 부분만 법률적인 문제로서 그렇죠. 저작권 침해라고 명백하게 법조 재단돼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네. 미시마 규보나 뭐 김우란 시인이 이제 저작권 침해와 관련돼서 소송을 한다면은 성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금방 현 그 소장님이 말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은 조금 저는 문제 제기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표절이긴 표절이지만 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가 표절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그 표절이 묵인되어 왔던 그런 구조에 대한 공론화가 저는 더 중요하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경숙이란 개인의 마녀사냥이 아니라 우리 한수장님도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 괜히 이것을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어떤 그런 윤리 문제로 치환시킴으로 인해가지고 해결 안 해도 되는 문제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 마치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공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 사람이 다 뒤집어 세워가지고 그 사람은 제거해버리고 나머지 문제는 계속 온전시키는. 그 지금 문단은 초용해요, 그러니까. 문단은 오히려 김경숙 작가 뒤에 숨어가지고 예. 오히려 이 문제를 공론화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는다는 느낌 마저 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더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 김경숙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 23일 날 예. 그 한국 작가회의에서 이제 공청회를 비슷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포지엄을 했는데 가봤더니 카메라가 참 많이 와 있대요. 상당히.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주차장이 난리니까 언론사 차량이 그냥 그 근처를 전부 다 채우고 있는데 정작 작가는 안 보이고 독자도 별로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없는 거죠. 예. 근데도 그날 그 모임이 왜 생겼냐 하면 한국 작가회의에 회원들이죠. 작가들이 수없이 전화를 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여론 들끓고 있죠. 그러니 예. 작가회의는 작가들의 모임이잖아요. 사실은 뭐 친목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공론이 되고 있죠. 이런 논의를 하는 것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제대로 좀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잡지들도 가오로에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이제 뭐라는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안 하고는 못 넘어가죠. 뭐 창비나 문학공연 이런 데도 안 하고는 못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와 토론 구조 속에서 보다 더 구체화되는 어떤 앞으로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예. 이 저는 뭐 대한민국의 법전만 이루게 된 분들이 과연 이 문학에까지 와서 세계까지 와서 할까? 이거 명예훼손인가요? 아니, 저는 저기 그 시전 문학계 좀 오만이라고 봅니다. 예술계. 예, 이것은 법관과 판사님과 검찰에서요 상당히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영어도 많이 보신 분 있습니다. 많이 읽어 그거야 돼. 실제로 2012년 2012년 대법원 판결도 그 전역 그 씨의 그 일본 없다 그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 여기서도 소재 아이디어 등등 상당히 많이 판사님이 연구하시고 예. 제대로 그 표절 그 도작의 그 결론을 내리셨어요. 예. 예. 자 우리가 공권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공권력은 우리가 양심 갖고도 안 될 때 최후에 우리가 좀 보려고 보여져요. 이것이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사회 문제가 됐고 특히 대한민국은 표절 공화국입니다. 예, 예. 이런 나라에서는 사회와 그 어떤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저는 법도 변화하고 과거의 10년 전의 음란물이 지금은 법도 음란물 판정 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변해가고 우리 사회에 맞춰서 도작을 법적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성숙해 있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검사와 예, 예. 판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법적인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우리 오늘 토론도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 예, 사건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유재수 씨가 친구인데 아, 예. 그 재판 끌려다니느라고 엄청난 예. 경제적 손실을 줘가지고 예. 못했거든요. 예. 그거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예. 겁니다. 저작권과 얘기 다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후반부 토론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끊이지 않는 한국 문학계 표절 논란, 원인과 자정해법원입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 경희대 이태광 교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 한국사회문제연구원 현택수 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표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소설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모방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맴땅에 헤딩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 그것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창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표절을 막기 위해서는 진짜 글쓴이나 작가, 창작하는 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신경수 작가가 다른 작품들은 다 월등하고 뛰어난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하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그런 소설 작가의 이미지도 많이 좀 훼손이 된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좀 훌륭한 게 많은데 그런 작품들까지 폄하돼선 안 될 것 같아요. 문학계에서도 권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숙 작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야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표절들이 있어도 묵인되는 그런 한국 문학계 관행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런 시간을 배제하고 그냥 베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있죠. 원래 뭐 그런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작품으로 더 좋게 나타나면 뭐 이런 거는 무마되지 않을까. 대신에 작가님이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겠죠. 그 문장이 그렇게 같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하시고 해서 많이 안타깝죠. 이름난 작가든 아니든 표절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이 좀 확실히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께서도 참 다양한 목소리 들려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의 전화 받아보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네. 누구십니까? 아, 서울시민 김경록입니다. 네, 김 선생님 이제 의견 네. 말씀해 주시죠. 아이고, 우리나라에는 진짜 이 문단뿐만 아니라 학계라든가 이런 언론 칼럼 같은 데도 그, 뭐, 오마주라든가 인용을 안 하고, 표절이 예. 너무 심해요. 예, 예. 뭐, 성향적으로 뭐, 자나 우, 뭐, 뭐,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치의 적절하다고 보고요. 아, 그 다음에 아까 그 토론하신 분 중에서 그 신경숙 작가분의 그 전체 글 중에서 그 뭐 짧은 경기 정도는 뭐, 표절이 아니라는 식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그 귀를 의심했는데요. 예. 우리가 단 한 줄에 그 단, 한 줄의 짧은 경기라도 그 짧은 경기가 그 문학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우리가 많이 저 회자되고 있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어린왕자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많이 회자되잖아요. 예. 그걸 보고 그 생테치베리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라든가 그 다음에 희망, 그 다음에 참고 견딤.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고 뭐 하은경 같은데 고은 선생이 쓴 글에도 짠물로 가득 찬 바닷 가운데 소수 민물하면 그 예, 예. 더 이상 바다가 공포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저기 서방 선진국 같은 데서는 그 파러시라고 그래갖고 해적행이라고 봐요. 우리는 도둑질 예, 예. 표절이라고 보지만은 거기는 한층 더 떠요. 예. 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해적들이 남의 재산 재물을 광탈하려고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그다음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한데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한 자정 노력이 센다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예,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신 누구신가요? 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이제 하루에 책을 꼭 한 세 페이지, 네 페이지는 꼭 읽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책을 세 권을 내가 가슴에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작가들이, 아, 책을 하나 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책을 펴내는 과정에 있어서 표절이다, 표절 아니다 하라는 것을 우리 그 독자들이 너무 단정하게 예, 말씀하는 것보다도 예. 책을 읽어가면서 아 이것은 초지대란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예. 그 작가들의 그 교류 관계가 네. 오히려 더 확성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독자들이 열심히 읽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요. 예, 또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신 누구십니까? 예, 아, 이름도 예, 청취자인데요. 네, 청취자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논문 표절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이제 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너무 간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로벌 시대에 이제는 그 지적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이런 그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좀 강화돼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사법부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에,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과 애플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서도 상당한 금액, 조다지 금액인데 한국에서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어떤 그 상당한 가치 저평가, 예. 기술의 저평가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창작 저작권자에 대한 예, 보호는 알겠습니다. 네. 예, 예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지적재산권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이 주신 의견 소개하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아, 휴대전화 뒷자리 9251번 쓰시는 분입니다. 표절 논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보다는 전혀 관계가 없는 3자 입장에서 말하는 듯한 발언은 실망입니다 하셨고요. 네, 9038번 쓰시는 분, 한정된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면 비슷한 문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표절의 기준을 좁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7183번 쓰시는 분, 현재 한국 문단의 표절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대안, 방법, 제도, 시스템, 도덕성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반부 계속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9927번 쓰시는 분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봅니다. 자기 기억을 못 믿는 사람이 뭔 창작을 합니까? 하셨고요. 9390번 쓰시는 분, 7년차 방송작가입니다. 신경숙 작가의 방송작가 3년 경력이 클리핑 습관을 갖게 했다는 한 패널들의 발언은 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일반화시키는 그런 말씀은 아니셨겠죠. 예. 5790번 쓰시는 분, 문단 권력이라고 의문부호를 붙여주셨습니다. 10%의 소수가 90%의 다수를 떼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5299번. 검찰 집단 전체가 문화의 문외한이란 발언은 과도합니다. 예, 전체를 과도하게 매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391번 쓰시는 분, 표절도 문제지만 해명 듣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인데 이번 일에 대한 변은 어쩜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근본이 안 된 수준 이하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3067번 쓰시는 분, 주제와 상관없는 한두 구절이 비슷하다고 표절했다고 보는 것은 좀 심하다고 봅니다. 이름 없는 시절, 21년 전에 쓴 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꼭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시절에 그 정도는 표절로 보지 않고 하나의 수업 과정으로 학습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4507번 쓰시는 분, 정말 궁금한 건 비평가들의 견해보다 다른 작가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데 본인이 인식하고 썼다면 당연히 인용 표시를 해야겠지만 수많은 타인의 작품을 읽을 텐데 오래전에 읽었던 우국이 아닌 다른 어떤 작품에서 나왔을 수 있는 구절이 자신의 생각인지 표절인지 인식할 수 있나요? 특허를 심사해서 등록한 것도 나중에 유사한 것으로 판정나곤 하는데요. 비평가들은 본인들의 글을 얼마나 써보셨을까요? 비슷한 표현이나 같은 의미의 어구를 자신도 모르게 인용 없이 써본 적이 없을까요? 라는 그런 의문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신경숙 작가 표절 사태의 파장과 또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근본적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KBS 공감 토론.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네, 계속해서 후반부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작가회의가 지난 23일에 표절 문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을 개최했죠. 그리고 네. 이제 표절 여부 등을 판단할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작가회의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입장을 모았다면서 다음 달 25일 정기이사회에서 신경숙 표절 안건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한국 그 최대 문학단체인 한국문인협회도 표절 문제를 다룰 상설기구로 문학표절문제연구소 설치를 추진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번 사태가 남은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좀 진단해 봤으면 하는데요.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뭐 어떤 개인의 문제로서 이른바 속된 말로 마녀사냥으로 끝내면 안 된다. 한국 문학 제도 자체의 문제, 구조적 문제를 따져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신경숙 작가 개인의 문제를 따질 건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가서는 한국 문학 전체의 문제로서 따져야 한다. 이런 논도 나옵니다. 별도로. 작가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문단 자체는 어떤 자정 노력을 해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먼저 아까 뭐 그 논의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문학평론가가 한 분도 없고 그러시네. 작가도 없고 뭐 이태광 교수께서 문학평론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고문 직접 들어보도록 문단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제가. 저도 뭐 저도 출판평론가인데 예. 뭐 문학도 가끔 뭐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배경이 뭘까라는 거죠. 예. 1990년대에 이른바 그 트로이카 여성 작가 신경순 장을 포함한 공지영 몇 분이 이제 등장했잖아요. 예.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작가 세 분들이 이제 굉장히 주도를 했고 이른바 팔리는 작가라고 하는 부분이 2000년대 내내 한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네. 한 손가락 꼽아서 방언서 선생 같이 확실하게 작품성과 모든 것이 인정되는 작가는 몇 년 전에 작고하셨고요. 예. 나머지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들마저도 이제 별로 잘 팔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문학 출판사 우리가 순문학이나 본격 문학 한다는 문학 출판사도 한 손가락 꼽을 수 있는 정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 과거에는 90년대만 해도 많은 출판사가 문학 작품을 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학 권력 세 군데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 출판사에서는 시집은 한 천부, 소설도 책도 한 천부를 찍으면 시집은 바로 중세가 들어갈 비율이 높은데 네. 소설은 거의 안 팔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부밖에 안 팔린다는 건 굉장히 문학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거죠. 예. 너무나 지금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몇 작가가 거의 이제 독주하고 있고 시장에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 있었죠. 그마저도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는 더 이제 침체되고 있고 올해 와서는 뭐 100위 안에 문학 작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더 이제 좀 암담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제가 된 창비 같은 데서 만약에 매출이 전체 중에 얼마나 차지할까? 예. 소설이 저는 5%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저들이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우리는 문학을 포기하겠다 그래버리면 예. 이제 문학을 글 내는 출판사가 아예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또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예. 이번을 자정 노력을 기울여서 더 활발하게 더. 예.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예. 부분은 이미 이제 문학 시장이라는 게 과거와 달리 순문학 시장은 상당히 많이 침체되고 죽음이라고 이해를 좀 침체되고 예. 오히려 이제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서브컬처라고 하는 거가 주류 문학으로 올라서고 있고요. 젊은 세대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순문학, 본격문학 작가들 중에서 이제 글만 써서 아까 전업 작가로 가는 부분이 한 손가락 꼽는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서브컬처 쪽에서는 연 수입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뭐 100명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고 예. 레인 코믹스 같은 데서는 대놓고 뭐 나왔는데 한 5천만 원 이상 한 달에 벌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가 하면 1천만 원 이상 가져가는 사람도 한 수십 명 된다는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화가 전부 다 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죽어가는 순문학 쪽에서 또 이런 일이 터져서 더 많이 이것이 가는 것이 좀 걱정스럽다는 저는 전제를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이 문제 사태가 된 것은 이 주례사 비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품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 작가를 키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신경숙 같은 대형 작가를 키우기 위해서 평론가들이 거의 주례사 같은 뭐 상찬하는 예. 칭찬만 하는 비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 예. 하나가 예. 그런 구조로 섞여 있는 거죠. 예. 비평. 예. 예. 그거 불을 붙인 거는 저는 표준 문제고 사실은 예. 본론은 그거거든요. 그 주례사 비평이 결국 이걸 온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예. 이 자유롭게 평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더 강화되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예. 그 근데 평론이라면 저도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공격적 평론을 해서 매일 공격을 받고 있고 예. 오늘도 아마 제가 특별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많이 이제 이따가 또 끝나면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소신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모릅니다. 예. 소신 있게 하는 평론가들이 더 나와줘야 되고 예. 그런 면에서 지금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불과 한 손가락에 꼽는 평론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급해서 지금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앞으로 좀 뭐 올해 안에라도 소견을 하고 발표하고 이 문제를 갖다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평론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예. 저, 예. 뭐 이런 표절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좀 걱정하신 것처럼 뭐 죽어가고 있는 문화에 더 매질하는 거 아니냐 생각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저 건전하게 예 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김성수 평론가. 그 기본적으로 그 문화 예술계 전반에 이 문화 권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권력, 문화 권력. 예, 권력, 문화 권력. 네. 이게, 예, 다들 시장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시장에 이런 예술 작품들을 내놓으면 실제로 문화 상품이라고 하는 건 1등밖에 팔리질 않아요. 예. 그 성격상. 기껏 해봤자 호황일 때는 2등, 3등까지도 팔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1등이 지금 같은 불황일 때는 1등이 아니면 2등, 3등은 언젠간 또 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보진 않죠. 예. 그러니까 신경수과 같은 그런 1등 상품이 있으면 2, 3등은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태계를 예. 그러니까 2등, 3등이 아니라 저 밑에 100등, 200등이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먼저 꾸려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꾸려주죠? 그런데 그런 걸 꾸려주는 예. 게 정책이죠. 문화 예, 정책. 문화 정책으로. 그리고 네. 민간의 어떤 지원, 네. 뭐 문화재단 뭐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인데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모든 문화예술계가 돌아가는 꼴들을 보면 일단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사람들은 몇 개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쪽은 작품을 생산해 내는 작가들. 예.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그걸 유통하는 출판사들. 그리고 또 한쪽은 그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뭐 어떻게 기생한다거나 뭐 하여튼 있는 그 비평가들. 예. 그리고 그 뒤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행정가들이요. 근데 이 행정가들은 그 지원금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 이게 생태계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네. 정책과 지원금인데 이 지원금들을 갖다 풀고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비전문성들을 명망가들과 비평가들의 손을 빌려서 그걸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수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 생태계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게이트키퍼가 돼서 거길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 줄 세우기를 하죠. 그 줄 세우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왜곡된 구조가 정착이 되는 이런 일들이 한쪽에 벌어지고 또 한쪽으로 이제 상업 쪽은 돈이 벌리는 작가들한테 계속적으로 돈을 더 주는 그런 일들이 상업 논리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비평가들이나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기생해서 또 먹고 사는 예.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뭐 그 대안이 없는 거죠. 사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좁게는 문학적 생태계, 넓게는 문화적 생태계 자체가 열악한 부분도 이런 예. 문제를 어떤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를 장사에만 맡겨놓으면 예. 생태계를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예예. 예. 예. 그게 덧붙여서 이태광 교수께서 드리고 예. 싶은데요. 한번 과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라는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80년대 같은 경우도 사실.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가치의 가장 선봉에 서 있던 그 영역이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념을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문학이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담론의 주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도 그 세력들이었고. 그런데 그러한 그 문학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을 형성하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 문화의 어떤 실체를 만든 어떤 그런 그 줄기라고 보는데 그 줄기를 형성했던 그 과정들은 가만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논쟁과, 그죠? 많은 토론과 또 많은 어떤 공론적인 이슈들을 제기했습니다, 문화. 예. 예전에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문학시장을 키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문학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 이게 닭이 문제인지 계란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학이 죽었기 때문에 문학시장이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게 네. 몇 분의 어떤 그런 중요한 잘 팔리는 작가 위주로 문학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장 논리로만 환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 논리라는 것은 잘 팔리는 작품을 갖다가 팔 수는 있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예. 새로운 것은 항상 시장이 밖에서 오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차이를 통해서 계속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시장 밖에서 오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걸 생산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독자들 탓도 아니고 시장의 탓도 아니라 제가 볼 때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탓이 있습니다. 가만히 문학 권력이라는 문제가 그 제기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문학 권력이 어딨냐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학 권력이라는 것이 뭐냐고 정의했을 때 문학이 권력이 있으면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문학이 권력이 있다면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학 권력이라는 것이 특정한 이해관계를 비호하는 예.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학 권력이라는 건 사실 인류 보편의 가치 또는 어떤 시민사회였던 가치 또는 과거에 한국 문학이 담당했던 것처럼 어떤 보편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난 한 10년간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논쟁다운 논쟁이 문학판에서 과연 있었던 것인가 예, 예. 없었거든요. 저는 이게 문제라 봐요. 예, 오히려 이러면서 건강한 논쟁이 있으면 또 예, 문학 전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 소장께서 예, 작가의 예. 책임과 별도로 구조적 문제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예, 구조적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오히려 이 문학 작품을 정말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독자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예, 그 독자를 위한다면은 얼마든지 생산자들이 그들에게 독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창조적이고 재밌는 스토리로 정말 만들어서 소설을 팔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선의 경제하게 됩니다. 거기에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지금까지 뭐 가장 잘못된 것이 문학 생산자 또 비평가 어쩌면 또 고 단계 내에서만 그들끼리의 어떤 뭐 골목 문학 이런 식의 비평하고 서로 학대면 문제지 예. 정말 시장 경제를 중요성을 알고 소비자 대중의 독자의 중요 그 위치를 파악한다면은 이 사고 자체가 다 바뀌십니다. 특히 저작권 문제 이 도장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하여간 저작권 작가가 다른 작가 거 뭐 베낀 거야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게 되죠. 거기서 피해본 사람 누굽니까? 독자예요. 그런 예. 그런 작품은 돈 주고 산 독자인데 독자는 배제가 되고 내 작품이 저 사람은 내 거 도용했습니다. 그 당사자끼리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게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장 중심적이고 독자 대중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근본 자체가 다 바뀌어져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제가 사기나 뭐 업무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그 법리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런 소설 작품이나 뭐 대학에서 논문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인식의 발사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돈이다, 상품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교수가 논문 한 편 갖고 논문 한 편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교수는 연봉 1억 뭐 받겠지만은 논문 한 편이 이명과 재이명을 좌지우지한다. 평생 65세까지 정년 보장한다면 논문 한 편이 이명 씨의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 놀랄 겁니다. 예. 예, 소설 하나로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인식의 전환.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것이 제가 도장의 문제가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예. 이건 경제의 문제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시장 원장, 중심, 독자 중심의 생각이 원장님의 그 어떤 문제제기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본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걷어내자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시장 구조를 그냥 던져놓게 되면 시장이 예,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갖다 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효율성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줄이다 보면은 독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문학 시장이 독점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예. 그래서 문학 외쪽에서 오는 시장 외쪽에서 오는 새로운 것들을 발굴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그 재탕삼탕을 해서 그거를 팔아 예. 먹기 위한 그런 구조를 공고히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도작 문제라든가 혹은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들의 피해로 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카르텔을 깨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시장에는 보통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시장 만능의 그런 사회에도 독점 금지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문학인 그게 없어요. 그 문제를 경종 올려주고 네. 그걸 깰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예, 없어서 예. 그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예. 이제 막 시작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예. 아까 이제 뭐 문학이 위축됐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국 권력적으로 잘 팔리는 작가들만 소개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굴하지 않는, 발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이 위축되지 그렇죠.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 문학 출판사들의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예. 이제 저는 더 큰 책임이 언론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언론에. 예. 네. 왜냐하면 과거의 문화는 사실은 페트론이 궁정이나 그다음에 돈 많은 집안에 뭐 누가 삼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죠? 페트론 후원자가 예. 예. 궁정의 왕이나 뭐 이렇게 도와주고 예. 국가가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젠 독자라고 봐야 되죠. 그럼 독자들한테 좋은 작품을 골라서 소개해 줄 역할이 언론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언론이 그 역할을 과연 했느냐는 문제예요. 그렇게 따지면 네. 언론이 지금까지 주로 뭐 했냐면 아까 말하는 문학 권력이라고 하는 예. 저는 권력이라고도 보지 않는데 문학 권력이라고 하는 매 출판사 책만 주로 해주고 또 그 출판사는 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작가들 그렇죠. 기자회견장에 와서 작품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기자들이 저 작가가 막 이야기하고 출판사가 선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소개해줘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인 저자가 능력 있는 신인 저자가 발굴돼서 소개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아, 출판사 입장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상업하는데 상업으로 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론이 안 했거든요. 그러던 언론이 이번 사태에서 자기들의 중심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셜미디어에서 문제가 되니까 집중포화식으로 막 때리면서 그 합리화하기 위해서 소셜에 나오는 그냥 사실은 이 전달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전달하면서 융단 폭격을 했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한 그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죠, 저는. 예, 그런 상황도 이거, 좀 예, 이것보다는 이제는 예.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저는 또 하나 언론에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예. 어떻게 언론이 앞으로 좀 그 발전해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그래서 제가 뭐 블로그에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 새로운 작가들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예, 예. 근데 지금 언론도 사실은 상황이 안 좋죠, 그죠?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지고. 예. 옛날에는 이제 뭐 책 지면도 이 한 8면 중에 광고 빼도 6면 정도 됐는데 이제 한 2면 정도 축소를 막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축소가 되니까 사람이 줄고 사람이 줄니까 좋은 작품을 골라내지 못하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책을 소개할 때 속보성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문학 쪽에. 예. 급하게 뭐 남이 나왔다 유명 작가네 저 작품을 썼다면 막 발표할 게 아니라 그들도 진정한 좋은 책을 골라낼 수 있는 예. 방향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지적하신 것 중에 이제 주례사 비평이라는 네,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평론가들이 이제 뭐 보도자료 같은 걸 내주면 그걸 결국은 그대로 뭐 언론에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런 것과 함께 그야말로 이제 비평가들의 책임 또 언론의 책임 구조가 엮여진 그런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계속 나가야 할지 이태국 교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는 일단 그 뭐 문단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담론을 주도하는 그 사람들은 비평가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비평가여야 되는데 이 비평가라는 분들이 사실 보면 지금 이제 아주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문예지라고 보통 불리죠. 이제 3대 출판사의 가장 대표 문예지들의 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분들도 문학권력을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그런 그 3대 출판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 모양새를 많이 보여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런 출판사에서 제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 그 문예지에 출판된 이슈와 이쪽 문예지에 출판 그 제기된 이슈들이 서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구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문예지의 어떤 기획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쳐버린 거예요. 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비평가들이 예. 비평가 역할을 해주지 못하니까 공론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론이라는 것은 사실 열려있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 신인들이 등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자리였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많은 비평가들이 과거에 유명했던 비평가들이 사실 어떻게 등장했는지 가만 보세요. 다 논쟁을 통해서 등장했습니다. 예, 예. 기존에 있는 담론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며 다 등장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그냥 그 약 어떻게 보면 꼬붕이죠 그냥 꼬붕 하나 데려가가 키워가지고 네. 말 잘 들으면 줄게 이렇게 지금 승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만히 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비평계를 다 죽여버렸고 당연히 비평이라는 것은 사실 팔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비평집은 잘 팔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비평가들이야말로 가장 이 시장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고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여하튼 뭐 근데 저는 뭐 독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비평이 이렇게 어렵죠. 소설보다 더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왜 그러냐면 예, 오히려 주례사 비평을 하려다 보면 예. 어렵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뭔 말이 잘 모르겠어요. 쉽고 알아듣게 써서는 예. 그 작품을 차마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걸, 어렵게 쓰는 거니까 예, 그런 그 상황이니까 그걸 어렵게 쓰고 인용하고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저는 선배 비평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행간에다가 숨겨두는 거야. 나의 칼은 행간에 숨겨두는 거야. 이런 예. 그게 이제 세련되게 비평을 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평론가의 자기 고백인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평론을 하니까 실제로는 정말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권력 안에 편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최근 저는 그 뭐 다 이게 모든 예술계 다 공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연극계 예를 들자면 어떤 비평가는 자기 스스로가 극작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와 비슷한 그 연배와 혹은 그 후배들의 작품들을 신랄하게 비평을 하고 그 윗분들, 그 특히나 연출가들, 권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연출가들의 작품은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뭐 차마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만큼 칭찬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윗분들이 그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또 작품을 해주고 상을 받게끔 해줘요. 예, 예. 이런 식의 그 비평과 길들이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결코 옳은 것이 혹은 뭐 우수한 것이 제대로 선택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언론 문제 제기하셨고 그런데 그리고 비평의 문제 또 언론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장 교수님께서. 예, 저는 근데 이제 이 평론가들이 예. 문외지들이 뭐 몇 사람만 자기들끼리끼리 논다 패거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예. 사명감이 있다면 스스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요. 예. 뭐 거의 날마다 책 한 권씩은 읽고 그다음에 책에 대한 서평도 쓰고 네. 제 일상도 쓰고 또 공식으로 발표하는 글도 다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언론이 이것이 옳다고 한 이야기도 제가 블로그에 한번 정확하게 문제 지적을 했더니 싹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다른 통로가 있다는 거죠. 네. 작년에 제가 뭐 지혜의 숲이라고 파주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종이 무덤이라고 계속 공격을 했는데 하도 하고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종이 무덤으로 이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 고위 관리가 예. 아니 낙골당 갔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이 가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주면 지각 있는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예, 예. 이번에 이응준 씨도 그 주류 매체가 아니라 그냥 뭐 주류 온라인 매체에 기고한 거죠. 쓴 거죠. 정기적으로 쓴 거라면 썼잖아요. 써서 예. 이렇게 현장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이제는 자꾸 패거리 어떤 집단에 대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예. 각성하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게 항상 그 비판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심판이 호루라기 불 때 오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토론이 되면 이미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개인들의 어떤 더 자각심 이런 것에 어떤 분위기에 기대서 막 공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문학에 대한 애정 가지고 비판 행위를 좀 해주고 작가들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소장님 예, 예. 말씀에 한 말씀만 제가 예, 첨부하고 싶은데. 한 단위 말씀하시고 싶은 건? 요즘엔 너무 명예훼손과 관련돼 있는 그런 재판들이 많아서 예, 표현의 자유가 너무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젊은 비평가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도 또 더 중요한 문제죠. 예. 혜택 소장님께서. 예. 예, 저는 이제 그 문학이나 이런 문화의 문제가 좀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으로 혹은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분야를 넓혀서 여러 사회 각 분야가 우리 문학에 관심을 갖고 여러 형태든지 해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문학이라는 게 뭐 일종의 지적 게임이에요. 예. 스포츠도 게임 있고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하면은 그거 아이 자기네끼리지 말아서 하라고 그래. 아이 뭐 조작이 그렇게 심해. 그냥 감독이 경기 막판에 그냥 두 명 후보 선수 한번 쓰쫓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윤리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이 개입하죠? 자, 이 도작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치 우리 서명위조, 우리 이만한 수십 단위 계약서에서 단 세 글자, 남의 이름을 쓰면은, 도용이죠? 형사처벌 받습니다. 예. 문학에 단 한 줄이라도, 넌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독자 시장에서 독자를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문화, 이 문화계의 어떤 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예. 지금 최종 소비자 피해자는 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독자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작가나 출판사 입에서. 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독자들은 우리 불량 식품을 만들면은 어때요? 환불하거나 반품하거나 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우리가 문학 작품을 그냥 상품을 보지 않는 이러한 큰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단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고발한 사건이 어떤 형사건이 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설정한 건지 작가가 도작한 작품에서 출판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는데 출판사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어느 법률가가. 예. 이게 어떻게 손해냐. 가입니까 궁극적인 손해는 독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서 2차 피해자를 고발하면 되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률 우리가 뭐 관심을 갖고 정말 궁극적인 피해자는 독자다. 독자가 주체가 돼서 정말 이 인식전환이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영원히 표절 문제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예. 더 재밌는 건요. 고발 신규 발표하는 날요. 짧게 할게요. 예, 예. 출판사끼리 문학의 이런 문학 일을 해결한다 하더니만 바로 그날에 문학동네 등 아니라 다른 출판사 자기네 저작권 침해했다고 고소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죠? 예, 예, 예. 예,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작가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문학과 문화를 위축시키지 않고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근 감독님. 예, 이미 그 권력의 어떤 대중화 그 수용자들에게 권력이 올마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게 이번 사건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예, 독자들에게 예, 올마간 그런 권력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련의 그 뭐랄까 정책과 예. 또 방법들 그런 대안들이 고민되지 않으면 정말 한국 문학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예. 예, 예. 구체적인 방향도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이태광 교수께서.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단 내에 어떤 그 해결책들은 문인들 스스로가 이제 도출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또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건 시장의 논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공적인 정책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 공공정책의 어떤 바람이라는 것은 독립출판들을 좀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 큰 문제는 사실 몇몇 출판사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예. 독립출판사들이 활성화된다면 이분들이 이제 아주 본인들이 원하는 신인 작가들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치 프랑스처럼 이제 작은 출판사들이 자기들의 서점을 가지고 자기들의 작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은 뭐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봐요. 국가가 이제 조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도 여기에 맞춰서 그런 어떤 작가들에 대한 관심들을 기울이는 그런 태도들도 필요하겠죠. 예, 예. 한 교수님께서는? 저는 저 현 원장님이 하여튼 독자가 피해자라는 건데요. 예. 제가 농담 밑에 하게 말씀드리면. 예. 독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독자한테요? 예. 뭐, 예, 어떤 면 예. 독자들이 다양한 책을 골라서 좀 읽어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고 너무 특정한 작가 책들만 읽고 예.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그런 걸 논리로 갔으니까 그래서 한기호 선생님께서 예. 그런 책만 소개하신 거 아닙니까? 아, 뭐. 그건 독자 그, 저도 책임을 느껴야 되겠죠. 예, 예, 예. 저도 뭐 책임을 느껴야 되겠지만 예. 좀 우리가 뭐 저는 뭐 한두 권만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저는 또 출판이니까 트렌드를 분석하다 보면 예, 예, 예. 파는 책 밖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파는 책 중에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책을 좀 보게 있는 문화가처럼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잡지를 내면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네. 또 서평 문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독자들의 감히 권하건대 이제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토론하고 그래서 글을 쓰고 또 글을 쓰는 것은 이제는 포트폴리오가 되고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예. 필수적인 어떤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면서 스스로 어떤 책의 예? 가치를 찾아서 공론화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독자들에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한택 소장께서도요. 네. 전 보다 좀 실질적인 어떤 규제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규제위원회요? 예, 그러니까 예. 일종의 문화상품 진실규명위원회거든요.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운영돼야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 해야 되죠. 왜냐? 제가 대학에서 보니까 예. 이거 대학기관에다가 논문 표절 도작 이거 해결 못합니다. 법에 가서도 법의학자가 진실을 얘기해야만이 사실 도작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예. 따라서 저는 공정한 국가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가 아주 중요한 건데 교수들의 논문을 지원하는 곳이 이제 교육부 산하의 그 한국연구재단이 여기 있어요. 예. 1년에 예산이 3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1년 무상급식하고도 남고 세월호 인양 비용 든다 하는데 10번 들어왔다 해도 돼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것이 대학 교수들 논문 연봉 1억 받고도 추가로 들어간 돈이 3조 5천 원 전 국민한테 여기서 연구 부정 행위나 뭐 도작이나 문제 걸린 게 있습니까? 자, 저는 더 이상 못 믿어요. 교수도 못 믿고 문인도 못 믿고 비평가도 못 믿고 언론도 못 믿고 국가기관 만듭시다. 문화상품 진실규명위원회. 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예, 저 말씀 드렸고 또 뭐 오늘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많은데요. 역시 관심이 많으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문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대는 숫자리 1726번 쓰시는 분입니다. 예, 표절에 대한 문예 준칙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셨고요.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4228번 쓰시는 분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모두가 공유하듯이 좋은 문장도 인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실망스럽네요 하셨고요. 네, 8902번 쓰시는 분, 한 작품에서만 표절이 의심된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작품에서 표절 의혹을 받는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되었다면 어쩌면 다시 그런 잘못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문단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네, 콩 게시판으로 이재호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표절로 모은 부당 이익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네, 2023번 쓰시는 분, 저는 이번 사태를 우리 문학계 문제가 아니라 신경숙 작가의 피곤과 능력의 한계라고 믿습니다 하셨고요. 8829번 쓰시는 분, 한국문단의 앞날을 위하여 또 본인의 명예를 위하여 절필 선언을 하는 길이 최선입니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우리 이 패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무리하면서 정말 꼭 하실 말씀 간단히 정말 한 말씀만 당부하시는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부터 먼저. 네, 국가기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문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정착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가의 발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마구 낙하산만 투하하다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예. 마무리 문화행정가로 꼭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태광 교수께서도요. 표절은요, 문학사와 같이 해왔던 아주 뭐 하나의 요소죠. 그러니까 그래서 표절이 있었다고 해서 한국 문학 자체가 망했다, 뭐 한국 문학 자체가 진짜 쓰레기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표절은 예. 항상 예. 있어 왔고요. 과다하게 나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문학에 대한 사랑을 독자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번 기회로. 그리고 표절에 대한 어떤 새로운 논의들도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중요합니다. 예, 문학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재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택수 원장께서도요? 네, 저는 이번에 그 고발권을 어떻게든지 좀 법정 공방을 통해서 보다 좀 생산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바라기 때문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뭐 환불 소송, 아니 환불 운동이나 예. 뭐 해서 피해자라는 재판사가 피해보게끔 해야만이 네, 그렇죠. 그것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독자들의 예. 어떤 그 어떤 적극적인 그 소비자 운동이 필요하다. 예, 예. 예. 그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예, 저는 뭐 아까 이 오늘 토론에서 과도한 표현을 좀 먼저 사과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사과드릴 거는 아까도 최근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나 이제 두 작품을 읽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빨리빨리 평론가라도 소임 못했던 부분, 과거에 또 제가 역할을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한다는 이야기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뭐 그런 면에서 더 저 역할을 예.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KBS 공감 토론 오늘은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신경숙 작가의 표절 사태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대한민국 지식중심 공동대표 김성수 문화평론가, 경희대학교 영미문화학과 이태광 교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 한국사회문제연구원 현택수 원장. 오늘 좋은 의견 나누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KBS 공감 토론에서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는 4인 4색의 정치 포커스를 진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발동했죠. 이른바 거부권입니다. 아, 이와 함께 전례 없는 강도로 국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KBS 공감 토론 주간 정치 포커스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파장과 또 파행을 예고하고 있는 국회 상황 진단하고요. 사태 출구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공감 토론 진행의 노동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